IT 조선 팟캐스트입니다. IT 조선 김희박 부장단의 주간 IT 뉴스 결산 회의입니다. 네, 10월 마지막 주 그 부장단 회의 합시다. 이번 주는 좀 이슈가 많았는데 보니까 엊그제 그 어제죠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등기이사 등재 이게 가지는 의미는 뭐 3세 경영 시대 개막됐다 이거지만 일반 독자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월급이 공개되는 거고 그렇죠. 그리고 책임을 어느 선까지 질 것이냐. 그러니까 예전에 이건희 회장 때도 등기이사 하다가 뭐 복잡해지면 주로 2선으로 갔잖아요. 이게 배수진인지 일단 올라서 대외 그 삼성의 그 3세 경영 시대를 표명한 다음에 슬그머니 뒤로 빠질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. 이게 이제 그 이병철 그 등기이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병철 그 선대회장으로 올라가는데 이병철 회장이 자손들한테 등기이사를 맡지를 말라고 그랬거든요. 그런 이제 그런 게 있는데 한동안 그 안 하다가 이 이부진 그 사장이시죠. 그 호텔신라의 사장이 등기이사로 해서 되게 평가를 좋게 받았죠. 책임 경영을 하겠다. 삼성가에서 유일하게 등기이사를 맡고 있다. 그러면서 이제 몸값이 높아졌는데 그 밸류 평가가 좋아졌는데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그 등기이사로 오른 거는 뭐 확실하게 회사 경영에 참여해서 책임질 건 책임을 지겠다. 뭐 등기이사하고 비등기 임원하고 이제 차이점은 뭐 그 전에는 이제 회사의 등기이사가 법적인 책임을 주로 졌다면 이제 이재용 회장도 회사에 대해서 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줘야 되겠죠. 근데 그 임시주총에 이 부회장 안 나왔다는 얘기 있던데. 글쎄 제가 그 자리에는 가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비공개로 돼서 기자들도 뭐 가지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. 일단 3월 주총 때 이재용 회장이 그 의사봉을 들지 안 들지도 좀 관심이 가겠네요. 뭐 네.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최순실 시키는 대로 하신 모 분이랑 반기문보다도 영향력이 높은데 일단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뭐 옛날부터 뭐 삼성의 그 브랜드 인지도가 뭐 대한민국보다 높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실제로 영향력을 보니 이재용 부회장이 세계 34위, 33위 뭐 대권 출마를 밝힌 반 사무총장께서는 40위, 박근혜 대통령은 43위니까 뭐 영향력으로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훨씬 더 높게 평가를 받는다.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5년 단임이기 때문에 그 5년만 지나면은 바뀌어야 되지만 재벌가의 그 오너 자리는 총수 자리는 지분을 가지고 있고 건강에 허락하나 계속 할 수 있어서 더 지속적인 경영 활동도 할 수 있고 뭐 세계 뭐 각국의 경제 뭐 모임이나 뭐 그런 데서 또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일단은 지금 신사례 사실상 시작을 한 건가요? 경영권 지금 68년생인가 이 부회장이 67인가 그렇죠? 네, 아 벌써 쉬운 살이 다 됐나요? 아니, 그 전부터 이제 경영에 관여를 하긴 한 것 같은데 이제 본격적으로 후계구도하고도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건희 회장이 이제 뭐 사실상 그 와병 중이고 특히나 얼마 전에 이제 뭐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그 접대부. 동영상, 예, 뭐 그런 좋지 않은 추문 뭐 그런 동영상 때문에 설령 건강을 회복을 한다고 해도 뭐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겠지만 건강을 한다고 회복을 한다고 해도 경영에 나선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줘야 되겠죠. 이재용 체제로 들어갔다고 보는 게 확실하게 맞는 거 같습니다. 연말 인사 때 가신 시프트가 일어나겠군요. 엑소더스. 그렇죠. 원래 그 뭐 옛날부터 이제 왕정 시대 때 왕조 시대 때부터 이제 새로 왕권이 형성이 되면 왕을 만든 그 가신들, 청업공신들은 그 아들 대해서는 아버지가 알아서 다 쳐줬거든요. 왜냐하면 그 창업할 당시에는 이제 뭐 태조 이성계 예를 들자면 이숙번이 뭐 그 태조 그 아들들한테는 뭐 숙부님이었는데 이제 왕이 되면 숙부님이 그 권력을 행사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우니 이성계 그 왕이 이제 이숙번을 데리고서 그 자기 고향에 가까운 그 평양 쪽으로 낙향을 하죠.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남아 있던 사람들은 새로 왕이 된 사람들이 다 그 문제를 삼아서 문제를 만들어서 단쪽으로 내보내거나 죽일 사람은 죽이고 그렇게 역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재용 회장이 그 부회장이 등기이사가 됐다고 해도 제대로 이제 삼성에서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면 그 전에 아버지의 가신 그룹들은 정리를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자신의 사람으로 채워넣어야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경영 스타일을 제대로 발휘를 할 수 있겠죠. 이 삼성짜가 안 되려면 정리를 해야 된다. 그럼. 네. 네. 저기 두 번째 되게 재밌는 게 그 백화점으로 치면 입점업체가 본점을 KO시킨 대도서관 사태. 아, 네. 그게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. 일단. 네, 그 아프리카 TV의 인기 BJ인 대도서관이 그 상업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해서 그 방송을 정지 당한 사건이 벌어졌어요. 대도서관 주로 뭘 했었죠, 이 사람은? 그 BJ들이 이제 뭐 딱히 어떤 전문 분야만을 방송하는 건 아니고요. 좀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나 좀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. 그 원래 상업방송은 아프리카 TV에 이제 사전에 공지를 하게끔 되어 있고 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혼자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그 소속사가 있어서 아. 네, 그 일부 이제 광고 방송을 하게 되면 마케팅 비용을 아프리카 TV에 정산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그 관리하는 스타 BJ들이 있어요. 그 아프리카 TV에서 혜택과 지원을 받는 BJ들인데. 그들은 조금 더 이제 방송 활동에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 좀 그 대도서관하고 아프리카 TV하고 좀 이견차가 있어서 좀 문제가 불거졌고 혜택이 네. 얼마나 됐는데 저기 아니라 별로 안 된다고 또 갑질이라고 떠난 거죠? 네 일단 뭐 대도서관 측과 같은 이제 BJ들의 입장은 이제 뭐 상업 방송 그러니까 그 마케팅 비용을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그 광고 방송을 할 경우에 이제 뭐 많이 그 일부를 좀 많이 받아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딱 정확하게 그 아프리카 TV에서 이제 제시하는 룰이 경우의 수마다 좀 달랐다 해서 좀 더 얘기가 많이 불거졌던 내용이거든요. 그 밀실로 각각 계약 맺고 유리하게 이용하다가 이제 발끈해가지고 이탈을 하니까. 네, 그래서 일단 대도서관 이탈로 인해서 이제 유명 BJ들이 좀 줄줄이 네, 이탈하게 됐는데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새로운 정책을 지금 내놓고 이제 뭐 좀 잘 해보자는 식으로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. 뭐 일부 BJ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프리카 TV 덕분에 우리가 컸는데 라고 하고 이제 뭐 열심히 방송하겠다 하는 이들도 있고요. 네, 지금 잘 무마가 된 건가요? 아니면 아직도 뭐 진행 중인가요?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뭐 지금 새로운 정책 이후에 어떤 또 특이 사항은 아직 없는 상황이고요. 그 아프리카 TV와 같은 그런 이제 개인 플랫폼 방송을 하는 데들이 상대 급부적으로 최근에 조금 반사 이익을 보고 있다는 얘기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일부 업체에서는 뭐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너무 또 갑작스럽게 물이 많이 밀려 들어왔다고 노졌다가 또 부러질 수 있다고 좀 자제하는 분위기들이기는 해요. 그래서 일부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그 탈 아프리카 하면서 그 방송하는 사람들이 유입이 좀 많이 돼서 뭐 이전보다 한 200% 이상 뭐 신장했다는 데들도 있고요. 이것도 플랫폼인데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보다는 장터를 늘리는 게 좀 중요한 거 아닌가? 네. 뭐 VR 서비스까지 나서려고 한 판에 좀 타격이 컸겠어요. 그 마찬가지로 그 아는 사람은 아는 갑질로 유명한 롯데가 지금 5년 동안 7만 명 고용하겠다고 40조 하겠다는데 상장은 뭐 연내 상장은 물건너 간 것 같고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? 어떻게 보세요? 네, 일단 뭐 발표니까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. 일단 전현직 출입기자가 지금 3명이 나란히 다 앉아있는데 롯데그룹 전 출입기자인 박지한 부장은 어떻게 생각해요? 롯데야 뭐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겠죠. 뭐 그 세간의 이슈가 된 최땡땡땡 여사의 그가 깊숙이 관여한 K스포츠에 뭐 돈을 냈다가 70조를 냈다가 돌려받기도 하고 70조? 아 70억 70억을 냈다가 돌려받기도 하고 롯데 입장에서는 지금 법정 소송 그리고 이제 검찰의 고발 검찰의 고소죠 그런 것 등이 엮여 있어서 누군가 뭐 정치권에 밀접한 끈들이 닿아 있는 데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부 심사를 해서 뭐 어지간하면 들어주는 분위기였던 것 같고 당초 30억대를 그 K스포츠에서 요구를 했는데 두 배를 냈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내서 내고 나서 뭐 한 열흘 만에 다시 되돌려 받았다. 그 당시에 최무식이의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 같은데 정부의 지금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청년 일자리 창출인데 실은 유통 쪽에서는 일자리를 창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죠. 파트타이머니 뭐니 근데 이게 7만 명은 신규 인력은 정규직인 거예요? 아니면 비정규직인 거예요? 뭐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발표는 일단 신규 인력이라고 했는데요.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많아요. 그리고 새로 뭐 이제 7만 명을 수용을 하겠다는 거는 무슨 새로 매장을 새로 크게 내겠다. 아니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한 게 40조 투자를 하면 40조에 7만 명 뽑으면 우리 보통 계산하면은 투자액 대비 인력하면 1인 한 사람 뽑는데 지금 5억 7천만 원씩 쓰겠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아니고요. 40조를 투자해서 뭔가 그 상업시설이라든지 그러니까. 롯데 비즈니스를 만들고서 거기에서 쓰는 사람이 7만 명 정도 될 것이다. 7만 명 그러니까. 정도 추가로 고용하겠다. 그 얘기로 봐요. 삐딱하게 보면 고용할 테니까 저 지자체들 갖고 있는 그 롯데마트 뭐 백화점 자리 빨리빨리 주고 해라. 돈 쓰게 하면 우리가 그 저 지역 채용해줄게 뭐 이런 거 아닌가? 결국은 뭐 롯데발 막말로 땅 투기 붐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. 지금 부지가 있어야 쇼핑몰을 만들든 뭘 할 텐데.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. 근데 지금 잠실 롯데타운가요? 그 거기에도 뭐 적지 않은 인력들이 필요로 할 거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내수에 40조면 수출 빼고 적인데. 1년에 거의 7, 8조씩 하는 투자인데 롯데가 이 투자 여력이 돼요? 상장 문제도 마무리 못 지은 롯데 저 호텔 롯데인가 상장 문제도 마무리 못 지었는데 이거 좀 선언적으로 한 것 같은데 이거 저기 디지털부에서 유통을 하니까 온라인 유통을 하니까 좀 잘 봐주세요. 그 약속 네. 지키는지 아니면 그냥 거짓말한 건지 그리고 지난주에 그냥 크게 부각되진 않았지만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드디어 이제 오랜 그 혐의를 벗어 던졌네요. 네, 일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이 돼서 네 그간의 마음의 짐을 좀 벗었을 것 같고요. 근데 이게 진짜 조성진 사장이 탁 치니까 툭 하고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? 세탁기 힌지가. 네. 그 우리도 그런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그냥 진짜 그래요?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. 안 봐서 모르는데 뭐 무술을 했을 수도 있죠. 발경 이사를 근데 이분이 원래 고졸 신하 이렇게 해가지고 고졸로 들어왔다가 저 엔진 모터 쪽에서 공부해서 LG 다니면서 대학교까지 다 나와서 전저 사업부 사장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양반인데 아마 뭔가 삼성 제품에 뭐가 있었겠죠? 아니면 CCTV로 좀 찍고 뭐 해가지고 약간 대기업들이 하는 것 치고는 좀 유치한 느낌이 들긴 했는데 지켜보지 않아서 법원의 뭐 판결을 믿어야죠. 환갑이라 뭐. 네, 오늘은 이번 주 저기는 간 부장단회는 이 정도로 마칩시다. 뭐 특별히 하실 말씀들 있으세요? 그 박재현 부장은 저 황창규 KT 회장 연임 문제는 좀 계속 좀 봐주세요. 네. 네, 이상 마치겠습니다.